경의하는 김정은 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에 소화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를 최근 타이의 성삼일보가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었습니다.